해피데이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특별히 멋지고 이쁜 해피데이 친구들 정말 반갑습니다. 요즘에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우리 친구들 감기 조심하고 늘 하나님 안에서 뭔가 마음이 참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해피데이 친구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오? 해피데이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의아해할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부모님 곁에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만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때 우리 멋지고 이쁜 친구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보시기에 지금 이때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첫 찬양 속에서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것들을 언제 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찬양 In His Time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찬양 들었다시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그분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벽하시다고 하는 그때 이루실 것을 선생님이 믿어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 믿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 이 찬양 다시 한번 듣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In His Time. 말씀은 어디일까요?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인 어디라고요? 맞았어요. 요한 계시록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신약성경 요한 계시록 4장 11절. 4장 11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아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요한계시로 4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씩씩하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짧게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영광을 받으실 최고의 킹, 그래요, 왕이심을 알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좀더 자세히 풀어주도록 할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세요. 오늘 첫 찬양에서도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런 분이세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영광과 존귀와 권능은 최고로 높이는 모습과 경배를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하는 것,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에게 불친절한 친구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등더 많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태도를 통해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수 있겠죠? 그래요, 할수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짜증내고 화내고 욕심부리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전에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세요. 그래요. 이 방송을 듣고 나도 예수님이 필요한데 라고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렇다면 지난주 찬양 함께 들었죠? 예수님 말씀하시니 어린이 구원 찬송 듣고 선교사 이야기로 다시 만날게요. 매주 수요일은 오늘은 200명이 넘는 어린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신나는 날이에요. 오? 무슨 날일까요? 우리 잠시 무슨 날일까 궁금해하면서 영어 버전 숲톡 들어보세요.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태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키즈클럽을 하는 날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곳에 사시는 선교사님들이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의 교실과 소강당에서 어린이를 위한 재미있는 예배를 진행하신답니다. 이 키즈클럽은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세 시간으로 3교시로 연이어 하게 되는데요. 선생님은 학교에서 말씀 전하며 어린이들을 만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긴답니다. 태국에서는 선교사님이 계시는 센터 사무실에서도 키즈클럽을 운영하시는데 어린이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교복을 입은 채로 가방을 메고 뛰어들어와 사무실 문 밖에 신발을 벗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어떤 친구들은 양말이 구멍이 나서 발가락이 다 보여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친구들과 마냥 장난을 치며 찬송을 힘차게 부른다고 해요. 이렇게 태국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답니다. 이 소식만 듣고만 있어도 선생님 정말 기쁜데요. 이렇게 귀한 어린아이들을 상상하니 선생님,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고 감사해요. 이 시간 우리 태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죠?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키즈클럽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잘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가 되어라 찬양 듣고 우리의 티판 만나러 갑시다. 많이 다친 티팜은 탐벌 선교사 부부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바로 엘리야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어요. 하지만 티팜은 두려운 마음을 갖고 다시 선교부에 가서 더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과연 티팜은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을 갖게 될까요? 아님 아빠의 저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힘들어하게 될까요? 우리 그 다음 이야기 계속 들어보죠. 헬리콥터가 비행장에 도착한 후 그들은 성기업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가 나오셔서 티팜을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너를 이렇게 다시 볼 수 있다니 정말 반갑구나. 할머니는 티팜의 손을 잡아주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티팜의 상처를 다시 치료해주면서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금만 있으면 낫게 될 거야. 그런데 아주 기쁜 일이 있어. 예쁘고 좋은 새 옷을. 티팜은 너무 좋아서 웃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티팜, 네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기쁜 일이 또 하나 있구나. 그것은 전에 내 엄마를 치료할 때 책을 읽으라고 하니까 내가 읽고 싶어 했었지. 할머니, 나는 책을 읽고 싶어요. 하지만 검은 성경책은 무서워요. 나는 그 책을 배울 수 없어요. 주 예수님은 네가 두려움에 있지 않도록 해주신단다. 티팜은 부적을 만지작거리며 두려움이 없다며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티팜은 다 나아서 학교에 가게 된다고 생각하자 너무 기뻐서 얼굴에 미소를 띄었어요. 그러나 티팜은 목에 있는 부적을 떼어버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그 검은 책도 읽을 수 없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없었어요. 매일 아침 티팜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티팜은 학교에 갈 때마다 칼라 밑에 부적을 살짝 숨겨두었어요. 노래도 배우고 수학도 배웠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책을 읽는 것이었어요. 선생님은 매일 검은 책을 펴시고 크게 읽었으나 티팜은 듣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손가락으로 책상에 그림을 그리고 했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편찮으셔서 텀벌 씨가 대신 오셨어요. 우리 밖에 나가서 야외 수업을 하도록 하자. 야외 수업? 텀벌 선교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 주실까요? 선생님도 무척 궁금한데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그 다음 이야기 계속 들어보아요. 주를 영접하는 자, 어린이 구원 찬송입니다. 나가신 텀벌 씨는 니고데모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티팜은 아이들과 떨어져 멀찍이 서서 구름을 세고 산봉오리도 세었어요. 그러나 텀벌 씨의 이야기는 귀에 쏙쏙 들어오고 또 티팜의 마음도 움직이게 했어요. 티팜은 재빨리 감춰놓은 부적을 꺼내어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옮기며 주물럭거렸어요. 텀벌 씨의 말씀은 이상한 말이었어요. 마치 음악 소리와도 같았죠. 빛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데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어떤 아이가 티팜이 만지고 있는 부적을 보았어요. 시간이 끝나자마자 이 아이는 티파백에 다가와 당나귀 귀신아, 당나귀 귀신아 라고 놀렸어요. 티파 뭐 놀랐어요. 왜 나를 당나귀 귀신이라고 부를까? 부적 때문일까? 아무튼 귀신이라고 놀림받는 것은 싫어. 티팜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왜 그러니 티팜? 할머니가 티팜을 보고 다가오셨어요. 할머니, 나는 귀신이라고 불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티팜은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하는 자신을 이상하게 여기며 몸을 떨었어요. 티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도 무슨 말인지 몰랐단다. 내가 쉽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마. 너는 누구네 집안에서 태어났지? 아버지 가족이요. 오레스틸 가족이에요. 그렇지. 너는 오레스틸 가족으로 태어났지. 네. 티팜은 끄떡였어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단다. 할머니가 친절히 설명해 주셨을 때 티팜은 또 자기가 이해하지 못할 질문을 했어요. 나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티팜이 선교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조금씩 조금씩 마음의 평안이 또 빛이 들어오는 듯한데요. 티팜도 우리 해피데이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가 봐요. 우리 그 다음 이야기도 찬양 한곡 듣고 계속 들어볼 텐데요. 조금씩 조금씩 어린이 구원 찬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다. 하나님은 너의 죄를 미워하시지만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 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지. 예수님은 너의 잘못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다. 이 예수님을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더 이상 악령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다. 티팜은 주저했어요. 두려움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티팜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께서 나를 저주하고 해칠 거예요. 티팜, 우리는 너의 아버지도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단다. 내가 아버지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드리면 될 거야. 아버지의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아버지가 빅터를 해치려고 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지 않니? 맞아. 하나님이 빅터를 지켜주셨어. 티팜은 안도했어요.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시고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참 신임이 틀림없군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니. 할머니, 제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저도 믿을래요. 티팜은 목에 걸었던 부적을 잡아 뜯으며 말했어요. 나는 지금 당장 예수님을 뇌죄를 위해 돌아가신 구주로 영접합니다. 티팜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똑바로 서서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막 달려갔어요. 그는 텀벌 부부를 찾고 있었죠. 나도 예수님을 믿어요. 티팜은 숨을 헐떡이며 그들에게 기쁘게 말했어요. 티팜이 책을 읽을 수 있었을 때 선교사님은 그에게 작은 신약 성경, 그 검은 책을 주셨어요. 티팜은 더 이상 아버지 마법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와, 티팜은 더 이상 마법사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파워풀하고 큰 빛이세요. 하나님의 빛 되신 말씀으로 티팜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네요. 우리 이제부터 티팜이 어떻게 아버지와 다른 가족을 대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변화된 티팜 이야기 다음 이 시간에 듣도록 하고 우리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어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해피데이 모든 친구들 되도록 해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